벗어 나를 죽인 오가 나는 믿지만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이 모든 게 갈수록 행해져 다른 속에는 왜 해맑겼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네 별을 보는지 널 품을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둬도 혹시 너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데다 보면 넌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